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하는 그 흄의 얘기는 얼핏 보기에는 철학자답지 않은 얘기입니다. 철학자는 이성주의자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그 마음에다가 이성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싣고 가서 뭘 하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한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잠깐 김태형 군도 그런 얘기했는데 조지 레이커프라는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갖다 선호하는 판단을 할 때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도 사실 합리주의자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정확한 정보를 주었는데도 그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가? 그것은 이미 사람이 정서적으로 형성한 프레임이 있거든요. 익숙한.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레이커프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게 읽어보면은 그들이 데카르트나 이런 계몽주의자들의 얘기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하는 흉의 얘기에 더 가깝게 또는 그걸 읽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흉의 얘기를 보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촉발되었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어렵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는 게 어렵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350페이지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보면요.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정신이 지식과 경험을 획득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된 능력 혹은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요게 이제 인간에 대한 본래의 모습이 그렇겠죠. 사람은 다 지식과 경험을 획득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된 능력 혹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죠,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그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재능만 가지고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추론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없죠.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주의자들의 합리론의 이야기나 경험론의 이야기나 따지고 보면 반쪽짜리 진리만을 말한 거죠. 두 개를 섞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섞어서 합리적인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경험을 해서 그걸 반성해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그걸 갖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을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폐기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겠죠. 결국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어서. 근데 최근에 그 뇌과학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40이 넘어가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뉴런이 있고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되는 시냅스라는 게 있거든요. 40이 넘어가면 시냅스가 잘 이렇게 말하자면 수정이 잘 안 된답니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40에 불혹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 이제 웬만하면 안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40이 넘어서도 자기 개선을 하는 거 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뇌가 빡빡해져서 안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고치려면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편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자기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 요 마음가짐 있잖아요. 근데 요 마음가짐마저도 없어버리면 뇌조차 움직이지 않겠죠. 그 마음가짐이라도 있어야 굳어진 머리가 움직여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가짐마저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성공해버린 사람들은 절대 안 고치고. 그래서 항상 세상을 망치는 인간들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을 망치죠. 내가 이거 30년인데 한 인간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고치질 않아요. 내가 좀 이거 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분들 세상에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경험이 들어와서 그 경험이 확고한 이론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성에서 하는 일이겠죠. 근데 이것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건 정서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가 함께 움직여 가야 죽을 때까지 개선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개선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느냐. 끊임없이 자기가 아, 나 틀릴 가능성이 있어 라고 끊임없이 이게 괴로워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뇌로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40이 넘어서 그 불혹의 단계를 넘어가면은 뭔가를 하기 어렵겠다는 그래서 40이면 불혹이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경험론자들이든 합리론자들이든 반쪽짜리 진리만을 말했던 건 사실이고 오늘날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들이 반쪽짜리만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한계를 갖다가 비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칸트가 경험론과 합리론의 종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칸트는 합리론도 진리가 아니고 경험론도 진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합리론과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록 반쪽짜리 진리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17세기, 18세기에 이런 사람들의 이 철학적인 논의들이 사회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3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험론자든 합리론자든 그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유럽민 유럽인들을 갈라놓는 지역적 편견과 상호 적대감으로 싸우는 인간의 보편적 이성 능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근대 철학은 존재론, 인식론, 형이상하고 확장된 논의가 아니라 지독한 학살 대신 활발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1600년대 전반기에 일어났던 30년 전쟁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론이나 경험론이나 어떤 지점에서 이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능력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건데 왜 이걸 시작을 했느냐? 사람이 눈앞에서 보이는 일들이 뭐냐? 3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학살한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뒤이어서 이들은 아,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묻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그냥 신의 피조물 이걸로 끝났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의심하고 다시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활발한 대화를 요청했고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논의를 했던 거죠.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한 번쯤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철학적으로 논의해본 적 없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 국민적인 토론이 없었어요. 그냥 편갈라서 싸웠죠. 좌빨, 네? 숙골, 왜 가면서 좌파 빨갱이, 수구 골통에서 그냥 편가르기로 해 싸움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권력투쟁하고 연결이 되고 지역끼리 나누고 또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고 경상도 새끼들, 문딩 새끼들, 뭐 전라도 꼴통 새끼들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움만 해왔잖아요. 이제 한 번쯤은 그런 대화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근대 유럽인들이 여러 가지 그 폐해를 인류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30년 전쟁의 와중에서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유럽 사회에서 여러 나라를 넘나드는 공통의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바탕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그들은 중세시대에는 국가대로 나눠서 살지 않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대표적인 철학자들만 해도 안셀무스나 이런 사람들. 안셀무스가 있어요. 안셀무스. 지난 학기 배웠죠. 안셀무스. 이탈리아 출신 사람인데, 이탈리아 출신인데, 파리에 가서, 아니, 저기, 뭐죠? 파리나 이런 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가 됐어요. 뭐 태어난 데하고 이렇게 다르게 살잖아요. 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파리에서 그 학자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야말로 우리는 특정 국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유럽인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막 한중일 삼국 중에 어느 한 번도 싸움 안 하고 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후로 항상 틱틱 일본 놈들 뭐 일본에서 뭐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시끄러운 게 빈말로라도 일본 동경에서 그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는데 정말 그런 네티즌을 잡아 죽여야 돼. 뭐 일본 애들 많이 죽으니까 개운하네요. 이런 얘기 쓰는 분도 있잖아요. 아 짜증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사람의 그 목숨을 놓고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야. 지금 엊그저께 저기 경남대학교 그 고고 인류학 그거 하는 이상길 교수하고 저기 경남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학살 사건이 민간인 학살 때문에. 근데 그들이 좌익 빨갱이였다는 이유로 발굴도 안 하고 유해를 가서 유행제도 못 지내게 한단 말이죠.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아니 그 이상규 교수 말이면 뼈에 이데올로기가 어딨어. 사람으로서 돌이잖아.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유럽의 30년 전쟁 못지않게 한국 전쟁기에 죽었어요. 아마 한반도에서 세워진 국가에서 규모 있게 사람을 그렇게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이 죽인 걸로는 한국 전쟁이 최고일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념 이전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대국민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거사 진상위원회 이건 좌익 빨갱이 몰아붙이고 그냥 털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교과서도 개편하려고.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는 발전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로버트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철학사에서는 합리론, 인식론적으로 어떻고 경험론이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상사적으로, 지성사적으로 유럽 역사를 볼 때 이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물었던 것이고 합리론자들, 경험론자들 다 그것은 나름대로 대화를 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편갈라 싸운 건 아니거든요.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했던 것이고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정말로 본받아야 돼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 오바마 있죠. 오바마. 오바마가 흑인이잖아요. 미국이 콩가루는 어쩌나 해도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흑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한국에서보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그 흑인이 마이너잖아요. 흑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것을 이제 3일인가 앞두고 있죠. 뭐 거의 대세는 굳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 공동체가 정치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바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그 전진 기준을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역사를 새로 쓰는 게 정말 세계사를 새로 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되나요? 전라도에서 김대중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해야지 뭐 해요. 계속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뭔 짓이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요새 그 오바마 그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좀 한탄스러워. 왜 우리는 아직도 이게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무슨 색깔 똑같은 사람들끼리 왜 아직도 편갈로 싸우는가? 그렇죠? 그게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정신의 힘. 그거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래서 이제 350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의 진정한 공격 대상은 진정한 공격 대상은 비합리성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몽주의도 좀 까칠한 것 같고 어쩌고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근본에서 볼 때는 이들이 비합리적으로 움직여가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세상을 살 수 있겠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 18세기에서 19세기 이르는 이 유럽 사상들이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느냐. 그만큼 근본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양한 주제들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여러 사람들이 매달려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이제 거기서 거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문단에 특히 철학자들이 사회의 본상과 인간의 권리에 관하여 행한 논쟁은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거기서 두어 줄 내려오면은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소유 등이 포함된 이러한 권리들은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핵심적인 주제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표현의 자유, 종교적 관용, 그리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소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표현의 자유, 종교적 관용, 그리고 사유재산의 사유재산권. 이 세 가지가 이른바 근대 실천 철학의 3대 주제거든요. 근대 실천 철학의 3대 주제. 특히 사유재산권, 이거는 근대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아까 존 로크에서 시작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애덤 스미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문중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도 등기를 안 해놔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 문중이 어떤 놈이 갖고 약사한 놈이 지 앞으로 등기 갖고 땅 먹은 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유재산의 바탕을 둔 사회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런 국가는 어떻게 해야 발전하는 것이고, 그런 나라는 서로 사람들이 어떤 도덕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유재산의 이제 파급 효과, 그 다음에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윤리 또는 도덕,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들이 이제 이때 이후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 이후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요게 이제 한 덩어리고 또 하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로버트 솔로몬에서 이 책에서 이제 일단 기본적인 애덤 스미스 얘기를 기본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354페이지 보세요. 아담 스미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면 그것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국가의 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죠. 아담 스미스의 거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354페이지에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1980년대의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욕망은 좋은 것이다 라는 데까지 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동안 돈과 탐욕이 죄악으로 비난받아온 이후 18세기 말의 시민들이 사적 이익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 경험했을 속 시원함이 어떤 것이었을지는 쉽사리 상상할 수 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적당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떠오른 사례가 있는데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짜장면과 까만똥보다 더 심한 적절치 않은 사례라서. 네. 네? 궁금해요? 아, 네, 뭐 궁금해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적당한 이거라고 딱 맞아 들어가는 사례는 아닌데, 이 정도의 그 충격을 준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사에서 킨제이 보고서 나왔을 때, 그게 그 영화도 있었죠. 킨제이 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알고 보니 다 변태였군. 모두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만 변태인 줄 알고 괴로워하고 말하고 이렇게 핀제이 보고서 나니까 어머 다 변태였어? 누나 세상에 정상이 없었군. 변태가 정상이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개문을 하잖아요. 변태는 없다. 이게 킨제이 보고서 저는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인류가 인류에게 주어진 20세기 최고의 선물이 킨제이 보고서라고 생각해요. 메스터스 존슨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킨제이 보고서가 굉장히 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도 더 넘도록 사람들이 괴로워하던 문제를 쫙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킨제이 보고서를 갖다 한참 그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무렵에 그 제 대학 철학과 동창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철학과 동창 중에 그 다닐 때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별명이 이제 제가 이제 워낙에 사람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회칼이었는데 회칼 사심이 뜰 때 삼선동에 살고 삼선동에서 자취하던 삼선동 문개구름입니다. 삼선교 문개구름이라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때 이제 킨제이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 딱 한 말이 그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미국 LA에서 친구사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킨제이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떤 얘기를 아주 딱 집약해서 한마디를 이렇게 멋진 사례로서 이 얘기를 집약하기를 잘해요. 저보고 너 레포트 잘 쓰지 않냐? 대학 가라 했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 말을 믿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직관력이 뛰어나. 아, 늘 그 보고 본받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지리하게 논증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지리하게. 그래갖고 사람들의 설득력이 전혀 없었는데 그 친구가 뭔 말을 한번 딱 하면 하고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가 킨제이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별명이 노바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카사노바의 줄임말로 노바가 제일 키가 작고 못생겼는데 이상하게 노바랑 문개구름이랑 헤칼이랑 그다음에 저기 촉새랑 이렇게 다니면 노바한테만 여자들이 끌려. 우리는 항상 노바 옆에서 이렇게 몸 좀 이렇게 쓰고 있어도 전혀 이렇게 여자들이 오질 않고 노바만 계속 이렇게 알고 보면 노바가 다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들러리만 서 있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문개 얘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 말로는 어디 하나 빠진 데 없이 허벅지도 굵고 막 맨날 그러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딱 그래서 킨제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 뭐 이렇게 킨제이 보고서 나왔을 때 그 친구 말이 야 이건 노바가 이제 노바의 인생 지침서 아니겠니? 노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킨제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야 내가 뭐라고 야 킨제이 보고서 저는 킨제이 보고서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책 이 자들의 출발점이 제일 원리가 뭐야?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따지고 자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뒤통수 팍 때리면서 새끼는 따지기는 하여튼 레포트의 왕자답게 따지기는 하여튼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 니가 니 언지발가락을 빨고 오르가즘을 느껴도 괜찮다는 얘기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낌 확 오죠? 그래도 변태가 아니라는 거지 말해도 괜찮아 남에게 너 어디야? 엄지발가락이야 새끼발가락이야? 이렇게 계속 박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냐 새끼 안 되거든 새끼 둘째 발가락이야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러면서 우리가 킨제이 보고서가 가져다준 혁명적 영향력에 대해서 그때 놀랍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80년대만 해도 중반이니까 성담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들도 얼마나 개운했겠습니까? 아담 스미스 이렇게 말해줬을 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럴 때 그냥 남을 밟아대면서 추구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뭔 말이냐면 356페이지를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도덕적 감정인 동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논증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이익을 막 추구해라. 그럼 그게 국가의 부가 될 거다. 근데 사실 그게 바탕에 깔린 게 뭐냐면 거기서 선호주를 내려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며 오히려 타인들을 위해서도 행동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들인 것이다. 거기 점잖은 자본주의 체제는 오직 이와 같은 사회 환경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쓴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도덕감정론이에요. 그리고 복불원이에요. 이 두 개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줄 얼핏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즉, 인간에게는 도덕, 감정, 이성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성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이성이 아니라, 도덕, 감정이 있다고 해서, 이 감정이 뭐냐면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 네? 자선, 자비심, 체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도, 이익을 추구하다가도 이건 나 혼자 다 처먹으면 안 되겠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도 좀 처먹으라. 이리 와, 가지고 와. 어? 야, 오지 말까라 빠른 놈이라고 와. 묵어. 이렇게. 묵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의 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사적인 이익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국가의 부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여기만 보면은 무지하게 서로 이익을 위해서 홉스적인 자연 상태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저작이 되는 거죠. 도덕감정.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로버트 솔로몬이 점잖은 자본주의 체제가 오히려 오직 이와 같은 사회 환경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본래적인 의미에서 요 당시 아담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본주의 체제가 이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후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천민 자본주의니 뭔 이런 말 있잖아요. 이 1980년대, 지금, 점자는, 스펠링. 점순이 할 때 점이군요. 점잖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담 스미스 시대만 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야만스러운 습성들 갖다 순화하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면 너도 이익을 추구해야지 하는 어떤 상호 구조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국가의 이익까지도 가능한 이런 유토피아가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구상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했냐. 탐욕적 자본주의로 바뀌었죠. 탐욕적. 어퀴지티브라고 그러죠. 어퀴지티브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초창기 이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갖다 내세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만적인 심성을 순화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서 구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이 되려면 뭐냐? 이런 도덕 감정론 같은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썼던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과 교수가 아니었잖아요. 윤리학 선생 있죠. 윤리학 선생. 아담 스미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전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적 이익의 추구가 일단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야 되겠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되 이렇게 추구하면은 이 사회가 이것을 추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이게 엘버트 허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정과 이해관계라는 책에 대한 서평인데 뭐 서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 서평을 빙자한 제 생각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적어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제 베버가 도덕적으로는 기껏해야 그냥 아 그래 괜찮아 하고 용납되는 관용되는 데 불과했던 이윤 추구가 벤자민 프랭클린 있죠.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것을 갖다가 소명으로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생각하는 것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금이다라고 순서는 맨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종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피되는 행위였어요. 전통적으로는. 이를테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금전력, 권력력, 세욕을 3대 제약으로 간주했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정한 것은 명예욕과 결합한 권력욕 뿐이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금전욕은 어쨌든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폐기됐고 이게 이제 제약이 안 됐죠. 그다음에 권력욕을 폐기한 사람은 마키아벨리죠. 마키아벨리. 그죠? 제약이 아니다. 세욕은 킹제이 아니겠어요? 참 늦게 폐기됐죠. 세욕. 엄지발가락을 빨아도 괜찮아. 저는 킹제이 보고서 하면 딱 그 단어 그 말이 생각나요. 하여튼 내 친구 아 이름 생각나 정영필. 엄지발가락을 빨아도 괜찮아. 아주 멋진 친구였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멋진 놈 만나본 적이 없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우리들하고 83학번 같은 후배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철학과 총회에서 왜 89학번 선배들은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딱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집이 망했거든? 먹고 살기 바빠. 학비를 벌어야 학교를 다녀야 데모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니네들은 나이키를 신지만 나는 나이스를 신는다. 아, 참. 그래서 가끔, 저번에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때 만나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기억해요. 너는 레포트를 잘 쓰니까 대학원을 가라. 했던 말을 기억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송치근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솔잎을 많이 먹었구나. 그러더니 갔어. 멋지지? 멋져. 근데 확실히 그, 아버지가 그 배 타는 분이었거든요, 여수. 그래서 그런지 인생이 화끈한 인간이었죠. 옥수도 구글구글 하고.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아이가 말하자면 타고난 그 장애인이야. 선천지성 장애인. 그래서 한국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다 판단하여. 그 녀석 말로 밀항을 했다는.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전욕과 권력욕과 세욕을 3대 제약으로 간주했고 최소한 인정한 것은 명예욕과 결합한 권력욕 뿐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었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마키아벨리는 현실적인 국가이론에는 인간 본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이다. 그런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고전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악덕들을 덕의 목록으로 나열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에 와서는 권력욕은 죄악이 아닌 것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오면은 도덕주의적, 고전적 도덕에 근거한 국가주의, 국가론이 폐기되고 말 그대로 현실주의 정치이론이 성립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현실주의 정치이론이.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넘겨서.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흉과 스미스를 동시에 거론한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흉은 인식론적 회의론의 주창자이며 스미스는 고전파 경제학의 정치자라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과는 달리 정치와 경제가 서로 분리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혼합된 영역에서 정치와 경제가 혼합된 영역에서 뭔가를 시도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국부론 이게 봤을 때 막 여기 아담 스미스 국부론 3편 4장의 제목이 뭐냐?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계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국부론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들이 이 보면 도시의 상업이 농촌의 계량 그러니까 상업과 제조업은 이전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와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종속 상태에 살았던 시골 주민들 사이에 질서와 훌륭한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점차로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점은 지금까지 거의 관찰되지 않은 바이지만 상업과 제조업의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휴먼 그것을 주목한 유일한 저자이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아담 스미스하고 휴먼하고 친구였어요. 국부로에서 휴먼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뭐냐? 지금 여기서 스미스는 인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와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종속 상태에 살았던 시골 주민들 사이에 상업과 제조업이 들어감으로써 즉 초창기의 자본주의가 발전함으로써 질서와 훌륭한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도입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솔로몬의 말을 빌면 점자는 자본주의죠. 점자는 좀. 그러니까 네 재산이 어디까지고 내 재산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해서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막연히 싸움질만 하던 사람들에게 훌륭한 정치와 질서를 도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 상업과 제조업이 발전하기 이전의 주민들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와 영주들에 대한 노예적인 종속 상태에서 살았다. 흔히 하는 말로 봉건적 잔재 속에서 살았다. 근데 여기에 상업과 제조업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이 개입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경제적인 요인이 개입되면 결과가 경제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훌륭한 정치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정치적인 것을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여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가리킬 때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말은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학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붙어 있어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나 휴먼 다 정치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계를 갖다가 개선하고 또는 상업과 제조업을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정치적인 질서라든가 개인의 안전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초창기 정치경제학자들의 생각이고 이게 로버트 솔로몬이 말하는 점자는 자본주의가 의도하고 있던 바예요. 그래서 하나 페이지,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 한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문단.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상업예찬이죠. 상업예찬. 이러한 상업예찬은 휴미나 스미스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 휴미나 스미스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라는 관점이 이제 등장한 건데 이건 뭐냐면 이해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의 개인적 동료의 물질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 정념을 의미하였으며 이러한 정념을 추구함에 있어 숙고와 진지한 계산의 용어를 지칭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상업이라고 하는 거, 상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이 논의가 이렇게 돼요. 사람에게 상업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 이 상업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에게 이해관계라고 하는 사태를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손해와 이익의 관점에서 뭔가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잔대가리 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해관계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즉 물불 안 가리고 막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저 사람이 다칠 텐데 이건 내게 손해일 텐데 그럼 저 사람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이런 계산 속이 생겼다 이거예요. 야만적인 생각이 버려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거기서 서너 줄 내려왔을 때 이해관계를 잘 따지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지도적인 철학자들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나쁜 성향을 억누르고 좋은 면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자본주의를 찬양하였고 아울러 이렇게 되면 인간 본성의 파괴적이고 불길한 요소를 억누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즉 물불 안 가리고 서로 싸움질하는 인간들이 아 이래갖고 좋을 게 뭐 있어 따져보니까 하나도 안 좋네 하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이해관계라는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훌륭한 정치와 질서가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집약한 명제가 바로 온화한 상업이라는 이론이고 이 입장의 선구적인 사상가로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를 거론할 수가 있다 이거죠. 몽테스키. 그러니까 휴미나 스미스 이전에 몽테스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몽테스키. 그래서 법의 정신에 보면은 상업주의 정신에는 분검절약, 경제성, 온화함, 평정, 지혜, 질서 및 규칙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이 지배적이면 상업에 의해 창출됨으로는 어떠한 부정적 효과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마크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정신,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도 말하는 이른바 초창기 프로테스탄트 윤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더럽고 치사한 꼴을 갖다가 죄다 목격한 우리들은 마크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초창기의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상업예찬이라든가 또는 온화한 상업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와 휴메에게도 발견되는 생각이고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 예찬은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그렇다면 17세기, 18세기에 상업과 산업에 대한 옹호가 이처럼 강력해진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열정과 이해관계라는 책을 쓴 허시모는 당시 사람들이 빈번해진 전쟁과 내란 때문에 종교적 가르침을 대신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엄격히 규율할 새로운 행위 규범을 찾고 있었고 상업과 산업이 바로 이런 규범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돈벌이 자체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싸움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서로 장사 속으로라도 만나면 죽이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파멸을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자본주의 확산 그리고 인간의 충동과 어떤 성향들을 억누르고 좀 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1차원적 인간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이들이 바로 초창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찬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실은 19세기 1800년대 중반 19세기를 거치고 19세기 말을 거쳐서 1차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이것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이제 이익은 한번 이익에 꽂힌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증권 투자를 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것에 탐닉을 하게 되고 이제 부 자체를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사실은 저 전에 저 삼성에 다니던 우리 삼촌 형님이 삼성을 그만두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랑 무슨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형이 저 광주 제일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 요새 그 티 저기 신문지상에 많이 언론에 많이 내리는 미래 에셋 있죠. 미래 에셋 펀드 몰빵 펀드 몰빵 에셋 그 회장이 박현주라고 하잖아요. 박현주 미래 에셋 박현주 뭐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김영사에서 책 냈을 때. 박현주하고 우리 형하고 동창이에요. 광주 52의 동창생들인데. 예.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박현주 얘기가 나왔어요. 응? 예. 박현주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돈놀이 하던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나주에 돈놀이 하던 양반이에요. 돈놀이 집안이야. 놀이 돈놀이 이제.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박현주 그 양반은 거의 뭐 망가졌다 봐야겠지 형. 그 새끼가 뭐 사람 노릇하고 살기는 어렵겠다 남은 인생을 돈을 아름다운 꽃이라고 했는데 한편에서 그 말이 그렇게 통하겠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형이 이제 삼성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조잖아요, 몇 조. 그죠? 그래가 몇 조인데, 사실 따지면 인생살이 무지하게 불쌍한 거야. 귀여운 딸은 자살했지. 자기도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하지. 저기 아버지는 모르는데 자식하고 둘이 싸잡아서 욕먹지.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입만 열면 강룡 같은 놈들이 애새끼하고 욕하지. 전 눈앞에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응? 말 안 돼, 새끼야, 거지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뒷담화 안 까요, 저는. 앞에서 할 수 있는 욕만 해. 책에다가 써놨어. 저 서구 정치사를 본 적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다가도 내가 써놨어. 이건이 나쁜 놈.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건이는 이지영이한테 재산을 물려주잖냐. 그러니까, 내가 이건이 욕을 하는데, 너도 계속해서 이재용 욕을 해라, 니가 나중에. 대를 이어 욕해보자,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놈들 뭐냐. 대를 이어 저놈들 재산을 물려주는데, 우리 대를 이어 욕을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까분다, 잊혀지겠지 하고 해보자. 근데 얼마나 불행해요, 그쵸? 근데 결국 탐욕이 탐욕을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담 스미스나 또는 데이비드 흉이나 또는 몽테스키의 온화한 상업, 이런 얘기 있던 것. 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요 시기만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맨날 까닭없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보다 그냥 거래 상대자로 생각하면 그런 건 없지 않겠어요? 적어도 뭐 자본주의 자본가들 유대인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상대가 뭐 이윤을 남겨준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그러면 미움도 증오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18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도 그 끔찍했던 17세기 초반에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느니 온화한 상업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죠. 그냥 탐욕이 탐욕을 낳고 끝도 없이 사람들은 몰빵으로, 그죠? 증권 투자하다가 부부간에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나. 빚내서 왜 투자? 증권. 결국 그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게 된 이 세상살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해명해보면 괜찮은 게,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제가 이 서평을 쓸 때 이 생각이, 어느 지점에서 이 온화한 상업이, 또는 데이비드 흉이나 그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도덕감정, 동정심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고 상대를 밟아 눌러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가게 됐는가, 그거 있죠. 그것을 찾아내면 괜찮은,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국 사회도 분명히 서양에서 한 500년 동안 일어난 일이 한국에서 50년 만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제가 이제 이걸 읽을 때, 근데 그 아담 스미스나 흉이나 이걸 읽을 때, 이걸 읽고 나서 곧바로 한국 현대사를 읽어요, 이제. 읽으면서.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몰빵을 하게 됐는가. 밟아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막, 형제들끼리 그 명절날 지나고 나면 공기처럼 쏴 죽인 놈들 한 두씩 나타나죠. 파주 일대에서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한국인들이 탐욕적인 사회로, 점잖은 자본주의에서 탐욕적인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이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뭔가. 또 사람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정심이 없어지고 어떤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심성구조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와 동정심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진 원자적 개인이 된 시점이 어디부터인가. 그리고 그것이 구조화돼서 교육되고, 그죠? 13살에 부자가 된 키라 교육이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살짜리 애들이 도대체 충동을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치면 열받아가지고 뭔가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어느 지점부터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충동을 참지 못하는 애들은 공부도 잘 안 되거든요. 지식이라는 게 그게 충동을 참아내고 이렇게 진지하게 가만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야 공부가 되는데, 결국 어려서부터 계속 경쟁만 시키면 나중에는 인간 나가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어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튼튼 영어에 근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덴튼형 음악을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안 돼. 아이가 각인 효과, 로렌츠라고 하는 생물학자 발견한 거 있죠. 그 각인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태어나갖고 딱 처음에 기러기나 이게 이런 오리들도 처음에 이렇게 공을 갖다 처음에 보잖아요. 그 공이 엄마인 줄 알고 평생 따라다니거든. 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뭔가를 갖다 지식을 딱 받아들일 때 그때 오 마이 베이비를 갖다가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 그런 얘기 들었어? 맞아요. 예? 그건 맞잖아요. 근데 맞아. 예? 근데 엄마가 아무리 한국인 엄마가 아무리 혀를 가서 해다 빠다 발라도 오 마이 베이비 해봐야 소용없어. 엥 콩글리시네 애들 금방 알아.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충실하게 한국어 언어 구조가 딱 만들어져야 돼. 그 다음에 English as a second라는 거지. ESL 단계로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내 아이를 갖다 네이티브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딱 태어나자마자 미국 무대에 딱 위탁을. 거기 가서 낳고 나와야 돼. 안녕. 첫 마디 오마이 베이비 들을 때까지 기다려. 안녕.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비디오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5살, 6살 되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 되는 거지. 아무 언어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잖아요. 351페이지 펴볼게요. 각주 79번 보세요. 몇 년 전 매사추세츠 공대의 언어철학자인 노엄 촘스키와 하버드의 철학자인 넬슨 굿맨은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특히 언어학적인 구문적인 능력은 두뇌에 타고나는 것이라는 데 활발한 논쟁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른바 촘스키 논쟁인데 촘스키가 그 사회 진보학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구조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어린이들이 그렇게 빨리 또 그렇게 다양하게 말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어린이는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언어들 가운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촘스키는 자연 언어들의 선천적인 형판, 판때기를 할 수 있는 보편 문법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촘스키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마더텅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쎄빠지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불가능합니다.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영어는 외국어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어때? 그죠? 아이 빠이! 그리고 떠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이에게 안정적인 정신적인 어떤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개체에게도 뿐만 아니라 점잖은 자본주의가 탐욕적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점잖은 인간들이 탐욕적 인간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히 맞물려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스럽게도 제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지금 여기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 흐름을 갖다 그냥 방치하면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재앙 이렇게 방치하면 재앙이 오죠. 그리고 망가지죠. 사회가 망가지죠. 그 어떤 사회가 망하는 국가가 망하는 게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제 본가로. 다음 시간에는 362페이지 칸트, 임마누엘 칸트, 드디어, 임마누엘부터 이제, 임마누엘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임마누엘은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엄마가. 칸트를 데리고, 임마누엘아! 하고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자란 아이,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